하는지 그게 말이 돼 그런 날고 없어져 네가 벌써 나를 모두 잊는 것 싫은데 없던 사람 내가 그게 불안해 For her 이거나 이다 견뎌야 한다는 게 싫다 So much love and I'm so much in love.